원망스러워서 또 억울해서 참 쉬운 듯 말하더라. 아무 일도 아닌 듯 헤어지면 그만이래. 널 잘못 본 거니 다른 사람 같아. 다 거짓말 같아. 나만 몰라서 영원할 줄 알았어. 나만 몰라서 행복할 줄 알았어. 사랑한다 이제 너에게 할 수 없는 말. 이런 게 이별인 줄 몰랐어. 참 어려운 일이더라. 너 없이 잘 사는 이 마주 못해 그냥 살아. 미련 속에 살아. 하는 거 하면서 혹시 너 올까봐. 나만 몰라서 영원할 줄 알았어. 나만 난 헤어지기 싫은데 어떡해. 이러지만 돼 제발. 어떻게 내게 이래. 도대체 너 왜 이래. 난 너 없이 살 수 없는데. 올 거라 믿어. 너만 보라 했잖아. 그만.